우리나라의 리 영호 외무상은 마로코 왕국 외무 및 협조상으로 임명된 나세르 부리타에게 4월 27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그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했습니다.